Let's go 원하는 대로 끌린 대로 어디든 가고 싶잖아 잠시 눈을 감아 지친 하루를 떠나볼까 어때 소리도 없이 멈춰버린 변넘어 세상 얘긴 잠시 거두든 모두 잊기 Take a little time 손에 쥐어진 작은 화면 그 속에 적힌 내 기간 직관체 망설이지 말고 run it 그대로의 play mode 잠깐 기다리면 돼 Don't care take off 두근거림 it's okay 함께해 꿈꿔왔던 이곳에 필요한 건 너뿐이니까 지금 내 방향은 airplane 너와 나만 아는 꿈을 꿀 거야 Here we go 마음속 깊이 바랬던 곳으로 Fly away New York, London Romantic and Paris 난 Lonely Island도 좋아 막 두근대 두근대 두근거림 it's okay 함께해 꿈꿔왔던 이곳에 필요한 건 너뿐이니까 이렇게 모든 게 거짓말처럼 go back 이젠 같은 시간 속에서